얼마 전 생방송 중에 주말 고정 게스트 우리 박소영 씨가 문자 참여를 했대요. 근데 하필 아무도 그 문자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개를 못했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제대로 봤더라면 분명히 소개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디션도 그렇고 학교 입학, 회사 입사 등등 수많은 사람과 경쟁을 하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내 실력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미처 우리를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영실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무엇을 꿈꿔.

이카운트 ERP 4만 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 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웬디의 영스트리트 만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들의 사연에 제가 직접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보는 시간 웬플리로 함께할게요. 오늘 사연은 김은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완디,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요. 하지만 매년 봄마다 저는 괜히 기분이 다운돼요. 남들은 봄이 되면 날씨가 포근해져서 좋아하고 꽃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봄만 되면 이상하게 기운이 없네요. 설레는 노래를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게 돼요. 이렇게 봄을 타는 저에게 완디가 치료제 같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올해는 화사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부탁해요. 네, 아, 우리 은주님 봄을 조금 타시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탈 때도 있지만 바쁘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 계절을 탈 게 없더라고요. 명분이 딱히 안 생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오히려 날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 추워졌다가 갑자기 따뜻하니까 괜히 기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맛있는 봄나물 같은 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입맛을 돋구도록 봄동이나 뭐 숙이나 뭐 이런 나물들도 한번 달래나 해가지고 드시면 또 입맛도 살아나면서 기분이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좀 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봄에는 또 봄 캐롤들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봄인가봐 그 에릭남 선배님과 앤디의 네 봄인가봐 네 요 노래 들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벚꽃 앤디 우리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앤디 아이유와 하이프의 봄사랑 벚꽃 말고 이런 것도 있고 봄 노래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노래를 들어도 힘이 없다 하면 제가 또 약간 또 다른 느낌의 곡을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우리 김은주님께 소개해드릴 곡은요 바로 새소년의 난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이 곡도 우리 새소년분들이 그 봄에 나오기도 했고 봄을 위한 노래인데 봄에 좀 지쳐있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쓰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그렇진 않아요. 막 아 봄이야 내 연인과 함께 길을 걷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에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해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넌 추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라는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도 뭔가 약간 위로해 주는 노래고 또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봄에 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봄을 타는 우리 은주님께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약간 그 따뜻한 감정을 느끼면서 좀 색다른 따뜻함이라고나 할까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완디와 영수와 또 행복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영수 홈페이지 트레이스 웬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 완디가 직접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고른 노래 새소년의 난춘 듣고 올게요. 작은 심장의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 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이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오 그대여 소년의 난춘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영스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는지 사연 만나볼까요? 8024님 완디 와이프랑 와 16번째 결혼기념일에 야간근무라서 같이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속상하네요.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느라 더욱더 힘드실 텐데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결혼기념일을 또 지금 16번째 결혼기념일인데 불구하고 다 그걸 기억해주고 또 아쉬워하고 좀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아내분이 들으시면은 또 아, 괜찮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전 너무 따뜻하네요. 이런 걸 다 챙겨주시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시니까 다음에 좀 쉬는 날이 있으시면 그때 조금은 늦겠지만 그때 결혼기념일을 축하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773님 무력이 영에 수렴하는 우리 남동생이 제가 고등학생 때 쓰던 달코 다른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에 예쁜 새 이불 하나 사서 침대 위에 올려뒀어요. 우리 동생 새 이불 덮고 좋은 꿈 꾸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요런 가족들 중에 무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제 친언니도 무력이 없어요. 어렸을 때도 무력이 없었고 제가 오히려 뺏으면 뺏었지 제가 오히려 막 뭐 사달라고 그러고 이랬었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저희 언니는 그러지 않아서 사줘도 아 이거 왜 샀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이어서 동생분 이제 사연 보내주신 6773님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언니한테 줘도 언니가 아우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인데 그래도 막상 세이블을 덮으면 그 포근함이 또 있잖아요. 달고 다른 그 이불 말고 세이블이 주는 그런 포근함이 있어서 동생분이 받고서 아 누나 이거 왜 샀어 하면서도 정말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031님 31개월 아가가 감기로 앓다가 오늘 드디어 열이 내렸어요. 어제까지 죽만 먹다가 뭐 먹고 싶냐 물어봤더니 치킨! 이라고 외쳐서 신랑이랑 얼른 치킨 주문했네요. 아기 덕에 새 식구 만나게 저녁 먹었습니다. 완디도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약간 저희 팀의 막내 같네요. 예리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번에 저희 라디오 나왔을 때 피자로 우리 청취자 우리 완소분들께 피자를 쐈는데 광고 나가는 사이에 예리가 와 나도 피자 먹고 싶다 언니 피자 사줘 이래서 피자를 바로 사줬거든요. 제가 이제 라디오 나가고 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아, 멤버들 사랑한다 이런 애정 표현을 하는 애정 가득 담긴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애정 표현으로 답장을 보내준 건 슬기밖에 없고 나머지 3명 멤버들은 그래서 피자는 기다릴게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멤버들이 생각이 나네요. 치킨이라고 외쳤는데 피자라고 외친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아프다가 이렇게 입맛이 살아서 돌아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킨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소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5712님 요즘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거에 빠졌어요. 하루는 햄치즈 샌드위치 하루는 양배추 샌드위치 이번에는 연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요. 완이도 샌드위치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샌드위치 좋아합니다. 파니니도 좋아하고 약간 핫 샌드위치도 좋아하고 그냥 기본 샌드위치도 좋아하는데 브이로그를 보면은 이제 브이로그 진짜 많이 보잖아요. 브이로그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 샌드위치 그렇게 많이 만들어 드세요. 그래서 그 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싸지는 거 있죠. 유산지나 이런 거 꽉꽉 눌러가지고 탑을 쌓아놓고 엄청 재료 가득가득 담고 꾹꾹 눌러서 샌드위치를 만들면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샌드위치는 무엇보다 안에 뭐가 많이 들어야지만 맛있더라고요. 예, 샌드위치 곧 하나 사먹어야겠네요. 네. 9128님 아빠랑 TV 보는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인사해 미래 사위야 했더니 웃으시면서 딸 연애부터 해 라고 하시네요. 택폭 아야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런 거 제가 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약간 핸드폰에 그 사진을 좀 저장을 해둬서 스크린으로 해놓다던가 배경화면을 해놓고 엄마 아니면 프로필 사진 해놓으면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아빠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 9128님의 아버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던 연애부터 하라고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곧 나타나길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9128님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소분들의 사연을 만나봤고요. 저희는 폴킴의 어제처럼 들으면서 2부 우주씨와 함께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야. 생각해봤어 얼마나 어려웠어. 있을지 다만 슬픈 내 눈물에 돌아설 수 없어 멈출 사랑으로 아닐까봐 난 너무나 두려울 뿐이죠 So baby trust the warmth inside Can you feel my love alive 어제처럼 오늘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리고 Please don't tell me why 이렇게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가는 이유를 난 묻진 않을게요 내게 너무나 부족한 나를 알고 있기에 다짐해봤어 언젠가 이별이 오면 그때 떠난 내 마음이 미안하지 않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널 웃으며 보내준다고 Faith is all we need It was love that set us free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에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언젠가 내 모습 또다시 처음처럼 love that set us free 처음처럼 이별은 아무런 얘기 없이 하지만 love forever lives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나의 가슴 속엔 언제나 그대 영원하겠죠 교육포털 이페스코리아 최근 운영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URL 주소가 문자로 올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와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결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끝나지 않은 흥행신화를 이어갈 레전드 캐스트. 류정한, 홍광희, 신성로.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샤롯데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 중 매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지난 시간 매사에 자신을 탓한다는 피님 사연을 듣고 해야 한다의 오류가 지나칠 경우 그럴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추론의 오류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서적 추론의 오류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고 마는 경우를 일컫는답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하고 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면 뚜렷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이 분명해 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인지 오류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 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기하고 재미난 썰들을 만나봅니다. 놀람 주의, 소름 주의. 여기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웬디 영스트 2부 시작했고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우리 썰 부자, 아니 그냥 부자 영예 배치 우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우리 영예 배치 우주 씨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나셨나요? 전 이제 앨범 녹음을 저번 주 동안 쭉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그래도 좀 지내고 계시네요. 빨리 음원이랑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빨리 뭔가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주 아주 마음속 깊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컨셉을 들고 나오시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근데 우리 지난주에 네네 부자라고 하셔가지고. 아니요. 우주 씨의 제가...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대요. 저의 재산이요? 예, 근데 요거를 통장을 공개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영앤 리치라고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을 공개 안 하는 걸로 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뭐 신기한 일 같은 거 없으셨어요? 신기한 일이요? 네, 항상 썰들이 많으니까. 있어요? 그저께인가 또 꿈을 꿨는데? 와,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근데 또 되게 원래 꿈이 기억 안 나는 게 원래 맞죠. 맞죠. 근데 기억이 되게 날듯 말듯 지금 안 나는 거 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 다음에 또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네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승태님, 와 이런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우주님 많이 부자신가 보네요. 아우, 정말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아닙니다. 부자라고 말고 다르게 부르죠. 영앤리치라고. 네네네. 부자라는 이름이 좀 부자라는 그 타이틀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영앤리치는 좀 멋있지 않아요? 아, 뭐 멋있긴 하네요. 네, 영앤리치 우주 씨로 부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박소연님, 전 우연히 버스에서 우주 해가 될까를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취향이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있다가 또 우연히 가요대전에서 춤추는 우주씨를 보게 되어서 운명처럼 우주씨의 팬이 되었어요. 라고. 운명이네요. 운명 인정하십니까? 운명이죠.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건 운명이에요. 이런 건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연씨와 우주씨는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데스니입니다. 데스니. 네. 또 4342님. 네, 4342님께서 우지씨 사연 속 아이의 가슴 통증 소리 알람 소리로 지정했습니다. 한번 깨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아이의 그 이게 총알 맞고 가슴 아픈 연기. 네. 어떤 소리인지 지금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뭐 막 이런 느낌이었죠? 네. 아, 뜨거워!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정말 새로운 소리들을 듣게 되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의 모든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심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네, 그래서 워밍업으로 준비한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사실. 주변에 몰랐는데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몇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옥수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옥수수? 네,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 옥수수 좋아합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도 그 통조림 옥수수 달달한 그거, 거 그거 말고는 뜯어먹는 그런 뜯어먹는 거 찰옥수수 뭐 이런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저 찰옥수수 팝니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고속도로가 막 많이 막혔었어요. 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뻥튀기나 옥수수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에이. 그때 이제 뭐 이제 지방에 가족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옥수수 뜯으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또 있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작년 여름에도 2년 연속이네요. 옥수수를 네네. 저희 그 근처에 네. 집 근처에 옥수수 맛집이 있어요. 옥수수 맛집이요? 그러니까 이걸 새벽에 홍천까지 가서 네. 직접 옥수수를 따로 따서 오시고 어허. 그거를 박스로 막 엄청 해오시면 그걸 가마솥에다가 푹 끓이는 찰옥수수를 그러면 거기가 사람들이 오전부터 줄을 서서 찰옥수수 사려고 사람마다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저는 2년 연속 여름마다 거기 네. 집에 가가지고서 옥수수를 사서 삽니다. 그럼 옥수수 어떻게 드세요? 옥수수 그냥 먹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아니면은 이빨에 좀 낀다 싶으면은 손가락으로 아껴서 먹으려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딱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이빨로 먹으면 조금 이빨에 좀 치아가 약해서. 네. 예. 저는 이렇게 돌려서 먹거든요, 저도. 아, 그래 너무 맛있죠. 맛있어요, 너무 예. 맛있어요. 아, 옥수수 먹거든요. 아, 버터구이도 맛있죠. 아, 너무 맛있죠. 예. 저거는 이제 사실 약간의 술안주. 아, 그쵸. 너무 맛있어요. 마약 옥수수. 그리고 또 막 또 이제 콘치즈. 아. 그런 거 뭐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커피숍 같은데 프레즐 같은 걸 팔거든요. 네. 아, 거기. 그 콘치즈 따 넣어서 야, 너무 맛있어요. 그쵸. 머스타드에 딱 찍어서 먹으면 맛있죠, 맛있죠. 환상입니다. 맛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옥수수와 관련된 저희 청취자분의 문자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옥수수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수정님이 완전 신기한 거 옥수수 수염수랑 옥수수 알갱이 수랑 같은 거 아세요? 어, 진짜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진짜요? 와 대박이다. 옥수수의 수염수가 네. 알갱이의 개수와 같다. 네. 신기하네요. 아니 이 옥수수 수염이 꽃가루가 떨어지면 수정이 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수염 하나가 각각의 알갱이 하나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그렇다고 하면 옥수수 수염이 옥수수의 단맛을 관리하게 되는 거인가? 근데 옥수수 수염을 넣고서 끓이면 단맛이 나잖아요, 조금. 네. 그렇죠. 맛이 좀 깊어집니다. 오, 신기하네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와, 우리 완소분들 진짜 똑똑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박이다. 앞으로 옥수수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지. 네. 자랑해야지. 또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요? 혹시 코끼리 좋아하세요? 네. 동물원. 네. 코끼리 꼭 봐야죠, 동물원 가면. 네. 평균 3에서 7.5톤가량의 이 대형 육상 동물은 땡땡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과연 땡땡이 뭘까요? 땡땡. 땡땡이 뛰어납니다. 뭐 두뇌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뭐 시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뛰는 게 뛰어날 수도 있고요. 뛰진 아니요. 뛰는 거 아니고. 그렇죠? 시력도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거 개수하는 거 진짜 못해요. 찍는 걸 잘 못해요.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네. 코끼리 실제로 본 적은 있으세요? 있죠. 동물원 가면 많이 보고. 맞아요. 코끼리 또 실제로 보면 아주 엄청 거대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코끼리란 이름도 이제 또 거대한데도 단순하게 지은 건데 네. 코가 길어서 코끼리 코끼리라고 지었대요. 진짜요? 네. 진심이에요 이거? 그렇대요. 진짜? 길이는 왜 길이인 줄 아세요? 길어서? 고기? 그렇지 않을까요? 뭐야? 아, 이게 사실은 아닌 거죠? 네. 잘 몰라요. 그냥 궁금해서 저도. 그러니까 호랑이는 왜 호랑이고 사자는 왜 사자예요? 이제 사자는 호랑이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잖아요. 원래는 호르릉이었대요. 호르릉. 근데 이제 그런 의성어가 으르렁으로 바꾸면서 된 거고 사자는 사자는 원래 사자는 이제 뭐 쇼핑도 좋아하나요? 에? 사자 쇼핑 옷을 사자. 네. 혹시 사자가 쇼핑을. 아. 네. 그래서 코끼리는 뭐가 좋나요? 네, 코끼리가 그래서 어떤 게 뛰어나냐면요. 네. 바로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요? 네. 코끼리가 뇌도 엄청나게 커서 또 30년 만에 재현 사람 알아보기도 하고 뭔가 그런 기억력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어떤 악기? 코 말고도 코로 소리 내는 거 말고 어떤 리코더 분 코끼리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진짜요? 리코더에 치긴 너무 리코더 작지 않아요? 어떻게 코로 부르지? 이렇게 감아서 입에 놓고 이렇게 뿌 부는 거죠. 진짜요? 이렇게 똑똑하다고? 근데 코끼리가 똑똑하다고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재회한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야. 또 예전에 그 정준하 선배님이 아프리카에 코끼리 도토 만나러 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뭔가 기억한 듯한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도토 잠보 자 잠보에 네. 아 좋습니다. 기억력 아,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기한 사실들 제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릴 겁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 문자 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청취자들의 신기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에이핑크의 리멤버. 비추던 태양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제처럼 시간이 멈춰 버린 기억 그 속에 언제나 바랬듯이 에이핑크 Remember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기한 썰 만나볼 건데요. 지금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신기한 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서연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둘 다 위아래로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 있죠? 신기하긴 했지만 민망해서 근처 집에서 다른 옷 쇼핑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머머머머,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헉? 위아래로 다 세트로. 제가 제일 절친인 친구가 있는데 그냥 또 친구랑 이제 갑자기 뭐 갑자기 만나요 저희는 그냥. 근데 또 친구가 멀리 살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만나면 제가 청청 입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청청 입고 나면 청청의 구두를 신고 나와요. 뭐 그냥 뭐 아니면은 좀 약간 힙한 바지에다가 뭐 티셔츠를 입고 나오면 그렇게 입고 나와요. 뭔가 되게 정신이 공유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신기하다. 드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네요. 네. 저는 한 번도 겹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색깔 정도만 겹치지 위아래로 정말 옷이 똑같이 입는 거는 한 번도 없었고 똑같이 입었던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기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간다던가 이런 적은 있어도 네.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둘 다 위아래로 똑같은 옷 입긴 진짜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순간 되게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하면서 절친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네. 되게 옛날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는데 그게 그죠? 옛날 단어예요? 그거 요새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뭐 짱친한 친구? 그게 뭐, 더 이상한데요? 찐친? 찐친? 찐친도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절친이란 말을 요즘에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괜찮지? 베프! 베프! 베프라고 합시다. 그래요! 아 원래 베프라 그러잖아요. 아, 요즘에. 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뭔가 절친하니까 뭔가 아니 이제 큰일 났어. 말만 하면은 다 옛날에 쓴 말 같고 요새 안 쓰는 말 같고 왜 그럴까? 네, 절친이 무슨 줄임말이죠? 절세 친구? 아 절친한 친구. 네. 절친한 친구? 그런 말, 네. 절친. 오늘 오랜만에 쓴 단어였어요. 네, 되게 갑자기 느껴지는 거 있죠. 네. 그 제가 뱉은 말에서 느껴지는 뭔가 이질감 그런 느낌이었어요. 베프 베프 베프 많이 쓰다가 갑자기 절친이란 말 하네. 찐친 베프. 찐친 베프. 네, 좋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이분. 네. 네. 다음 사연 5832님. 해외여행 갔다가 휴대폰을 인터넷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지에 유명 한국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를 하러 왔더라고요. 속으로 오, 길 가다가 만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정말 야시장에서 놀다가 그 그룹이랑 마주쳤어요. 그 그룹은 엑소였답니다. 와!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네. 와, 신기하다. 그 엑소 선배님들 그 사진짤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해외여행 갔는데 네. 무슨 광장 같은 데 있는 네. 택시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사진이라든지 맞아요, 뭔가 맞아요. 그런 사진으로 되게 유명하신 맞아요, 사진들 모음집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네. 아, 네. 우와 진짜 신기하네요. 해외여행 가서 네. 이렇게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진짜. 근데 자유시간이 아니었나 보다. 그쵸. 자유시간이 아니라 뭐 촬영을 하러 아시장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니면 뭐 이제 해외니까 또 이제 뭐 잠깐 여행차 하루 정도 휴식 시간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 해외에서 진짜 같은 한국인만 만나도 되게 반갑잖아요. 완전 반갑죠. 한국 Are you Korean? 어 맞아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한인타운 가면 진짜 반가워요. 진짜 음식들도 네. 그렇고 다. 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네. 또 9838님. 9383님. 제가 요즘 들어서 글을 잘 못 읽나 봐요. 저도 그래요. 네, 9383. 아, 이게 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요. 네, 다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9384님, 저는 꽃집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꽃다발을 만들어 놓으면 약속이나 한 듯 손님이 바로 들어와서 사가시고 또 만들면 또 사가고 하루 종일 반복했어요. 꽃집 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라 기분 좋으면서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네. 네.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네. 또 안 사가면 나중에 꽃을 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사신다는 거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우리 9383님이 만들으신 꽃다발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쵸. 지나가다가 저 꽃다발 너무 예쁜데 하고 또 사가셨던 걸 수도 그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4012님 직장이랑 집이랑 차 타고 10분 거리인데 동료가 태워준다고 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신호가 하나도 안 걸리고 바로 도착한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서 집에서 누가 치킨이라도 시켜놓고 기다리나 했는데 정말로 집에 치킨 시켜놓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라고

거짓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은 주변에 신기한 일 있으면 영스트리트로 제보해주세요. 신기한 인연, 미스테리한 일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 우지 씨 또 다른 그 목소리 그라데이션을 들려주셨어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야, 너무 네. 좋네요. 네. 3부에는요. 진실 혹은 거짓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코너 형식은 아시죠? 네네.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거짓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참고로 세 이야기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모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와우. 잘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같이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우주 씨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안 따라간다고 했는데 안 따라가니까 틀렸어요. 네, 진실 판별가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네네. 오늘 우주 씨만 따라갈 거예요.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우주 씨 이거 진실 같나요 거짓 같나요 하면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그 날은 2월 14일. 달콤한 발렌타인데이였어. 몇몇 커플들이 행복한 미소를 띠며 초콜릿을 주고받았지. 자, 여기 초콜릿. 내 사랑도 함께 담았어. 같이 먹어. 그런데 그 나라가 종교적인 이유로 때마침 이런 법을 개정했대. 발렌타인데이는 우리나라 국교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할 경우 악덕한 일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나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했고 2012년에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커플 140여 명을 체포! 전부 체포해! 허살! 그리고 2014년에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던 남성 5명이 체포되었는데 그들은 실제 징역까지 살게 됐다고 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다가 감옥에 간 이야기 진실일까?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주고받다가 감옥까지 가고. 신기하네요. 진실 판별가인 제가 네. 생각을 해봤을 땐 네. 이게 있을 법도 한데 없을 법도 하단 말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글로벌이고 네. 뭔가 SNS가 활발해진 요 시점에서 그쵸. 또 뭔가 2012년이라고 하면 좀 뭔가 애매한데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 그런 법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굳이 네?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이 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오늘 우치 씨 따라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론은 아, 거짓이야 진실이에요. 듣다 보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제 지금 저의 감으로는 예예 예, 지금 저의 감으로는 거짓인가요 진실인가요? 예, 거짓으로 아, 느낌이 그럼.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진실일 것 같긴 했는데 오늘 네. 우치 씨를 따라한다고 했으니까 거짓이다만 예. 제가 잠깐 거짓을 말씀드리면서 작가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에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진실일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진짜. 이 진실을 구별하는 방법은 네. 또 세 가지 들으면서 네. 아 진실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아. 거짓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일단 진실로 가겠습니다. 진실로 가실 건가요? 네. 아직 우주 씨가 못 정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보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가십니까? 아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진실하셨으니까. 네. 자 발렌타인데이를 이게 제가 알기로 발렌타인 이름이 세인트 발렌타인. 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지어진 게 발렌타인데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 발렌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게 발렌타인데이여서 약간 이런 종교적인 이유라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제 눈을 피하시는 거 본의 아닌가? 그렇다면 진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과연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 저희도 모르는 네. 그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 거짓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씨 거짓? 네. 그럼 일단 저는 진실로 가지만 세 번째 이야기 때 확실히 정해지면은 저 우주 씨 따라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호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아로와나는 고대어의 일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야.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는데 수억을 호가하는 가격이지. 한 남자가 이 물고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돼. 이 물고기를 집에 두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비싸긴 하지만 행운을 준다면요 뭐. 남자는 고민 끝에 거액을 들여 이 물고기를 집에 데려오게 돼. 참고로 이 물고기가 최대 1m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남자는 아주 크고 튼튼한 수조를 마련했지. 이 정도면 됐겠지? 잘 지내보자. 그럼 남자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 이 물고기가 물 표면에서 위로 튀어오르는 습성이 있는데 남자가 마련해둔 수조가 너무 딱딱했고 물고기가 튀어오르면서 자꾸 천장에 머리를 박는 거야. 야야야야, 너 왜 이렇게 튀어올라? 그렇게 남자가 어찌할 새도 없이 수조 천장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던 물고기가 결국 죽게 된 거야. 그것도 남자의 집에 온 지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말이야. 결국 남자는 수억 원을 허망하게 날려버리게 돼. 행운을 구하려다 누구보다 운 없는 신세가 된 이 남자의 이야기, 진실일까? 야, 수억 원을 수억 원이나 나가는 이 물고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를. 와.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벌써 진실일 것 같습니다. 진실요? 네네. 그렇지만 오늘 갈팡질팡하네. 오늘 좀 많이 갈팡질팡하는데. 아까 지금 그 9838님의 거에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죠, 번호로? 저는 근데 거짓일 것 같아요. 거짓. 왜냐하면 고대어. 방금 진실일 것 같다 하지 않았어요? 거짓이라고 그랬나? 아, 진실일 것 같은데 갑자기 거짓으로 바뀐 이유.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이 뭔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고대어라고 하면 되게 오랫동안 산 물고기란 말이죠. 근데 고대어들은 대부분 수면 되게 밑에 엄청 깊은 곳에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우주씨 따라갈게요. 그런데 그 고대어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면 뭐 날치 이런 것처럼 그 물고기 기본 습성이 뭔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샀을 리는 없어요.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날치를 집에서 키우면 당연히 튀어오르겠죠. 그걸 아는데 수억 원을 두고 샀다? 그건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이 남자분은 그런 거죠. 이 물고기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이 물고기를 들여놓으면은 되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말만 믿고 찾지 않고 샀던 걸 수도 있죠. 아하. 그리고 그건 알잖아요. 1m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거죠. 뭐가 필요한가. 근데 이걸 모르는데. 그쵸. 1m까지는 아는데 얘가 그런 습성이 있는 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뭔가요? 들어봅시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고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행운을 위해서 물고기를 샀다? 저는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럼 우주시고요.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행운을 위한 걸 사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뭐 우주 씨도 이거 영앤리치처럼 이분도 영앤리치일 수도 있고. 뭐 저보다 훨씬. 네. 그런데 그리고 남자가 말해준 수조가 너무 딱딱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물고기를 기른다. 뭐 이런 열대어 혹은 뭐 파충류 이런 특이한 동물들을 기르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맞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 내가 사고 싶은 종류의 특징이나 이런 걸 알고 사게 되는데 맞아요. 그걸 샀을 때 딱딱한 수조를 샀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맞아. 만약에 튀어오르는 습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뭐 수억을 들여서 물고기 샀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 호수에 풀어놓던가 뭔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약간 거짓으로 두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좀 거짓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우주 씨.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볼게요.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그때 경찰입니다. 운주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그런데 남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최고 기준치인 2.5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거야. 선생님!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어서요. 저 아니에요. 저 술 안 마셨어요. 정말이에요. 남자는 맹세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최소 시간당 10잔을 넘게 마신 아주 높은 수치였지. 그렇게 남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3년 뒤 남자가 메디컬 센터 연구진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몸에서 자체적으로 알코올을 생성하는 희귀 질환이 있었던 거야. 이 연구 결과는 의학지에도 소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정식으로 희소질환 판정을 받게 됐대. 몸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희귀 질환 과연 진실일까? 와, 자, 몸에서 알코올을 생성한다. 제가 여기서 아주 거대한 힌트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주씨 좋아요. 뭡니까? 지금 방금 이 사연 본 적 있습니다. 진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나 우주씨 따라갈게요.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들으면서 진실 혹은 거짓을 고르는 그렇죠. 걸 이 넘어서 다른 거를 봐야 한다. 네. 이 싸움은 저희와 작가님과의 싸움입니다. 왜냐? 거짓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 혹은 거짓에서 네. 어떤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왔고 어떻게 거짓말을 쳤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벌써 추측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몇 번 한 지 얼마 안 했는데 네, 제가 한 뭐 2화 정도에 들었던 게 뭔가 디테일한 사람 수였나 무슨 그런 밀리그램 이런 거를 사용해서 네. 이거 진짜인가 싶었는데 거짓이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랬을 때 똑똑한데? 저는 사실 첫 번째는 이런 걸 혼자만 알고 계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그걸 체크하고서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류지만 두 번째는 거짓이고 세 번째는 진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의 유형에서 제가 헷갈렸던 게 140여 명이라는 약간 그 수치가 네.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렌타인데이가 금지인 나라. 네. 근데 저도 그냥 진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진실, 거짓, 진실. 진거진으로. 네. 우주 씨도 방금 진거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자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금지인 나라 첫 번째 진실, 거짓. 진거진으로 가겠습니다. 진거진. 네. 이야. 드디어 우주 씨랑 똑같아요. 일맥상통하게.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데 네네. 아 근데 알코올 생성 이게 진짜라고 우리 우주씨 말씀하셨고 전 따라가도록 한다고 했어요. 네네. 과연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고 총 3개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가 금지인 나라. 발렌타인데이 기념을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고기를 허무하게 보내버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사람. 여기 중에 거짓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정답은 모릅니다. 네. 저희는 일단 정답을 진거진으로 둘이 같이 골라봤고요.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거짓 같은지 이유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우즈의 There For You. You're my love.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 모르겠어 왜 그런지 널 쳐다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Sometimes I feel like I'm daydreaming 뭐든지 너를 위해 줄게 네 편이 필요할 때 그때 I'm there baby I'm there Don't mind 혼자라는 생각 안 들게 손을 잡고 두 귀를 열게 I'm there baby I'm there like a dream like a dream 언제나 there for you 걱정 마 oh 걱정 마 like a dream like a dream 난 항상 불거니 머리에 날려 날 보는 눈빛 아름다워 잊을 순 없을걸 love 지금처럼 keep it love 다 떠올라 없어져버린 pride 말해서 뭐해 눈빛 날 like a star just like a star hey. 전부의 빛이 너 하나야 내 옆자리 너 하나야 hey. 네 향기 내 몸에 베이게 더 끌어당겨줘 oh, like a dream 우츠의 There For You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해봐야죠.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정답을 맞히셨나 한번 네. 저희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보게 시작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 기념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아니 실제로 종교적인 이유로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한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허. 기념하는 것도 금지지만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요. 오. 그래서 혹시나 어디 외국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외국 여행을 가시게 되면 이 기념을 해도 되는 건지 사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오, 진실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수학원을 호구하는 물고기를 허무하게 보내버린 사람이었죠. 요 사연은 과연?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아~ 역시 우주 씨. 네. 읽어주세요. 네, 근데 아로나와라고 아로아나. 아로나. 아로나와. 약간 전 생각해서 제가 말하고 비타민 이름 아닌가? 뭐 영양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로나. 아로아나라고 실제로 비싸게 거래되긴 한대요. 수억까지는 아니고 최대 1억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가지고 국내에서도 키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와, 최대 1억까지 한다고요? 그럼 이 물고기는 정말 튀는 습성이 있어요. 와, 근데 이제 그런 사연이 거짓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제가 뭔가 느꼈을 때 역시 우지 씨, 저 앞으로 우지 씨만 따라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지 씨 최고. 네. 아유, 다음은 몸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과연 이것도 우리 우지 씨가 발표해 네. 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몸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남성 과연 진실일까요? 가지실까요?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와! 오, 우주 씨 대박. 보셨죠? 저 진짜 우주 씨만 따라갈게요. 진실 판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든든하지? 우주였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소화기관에서 주로 맥주, 양조나 빵을 발효할 때 쓰는 효모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양조 증후군으로 불린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많이 발견되는 증상은 아니긴 한데 또 다른 한 분도 같은 경험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진짜 신기하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뭔가 약간 화학적인 효과 같은 거는 몸에서 저희도 모르는 게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그 음주 단속이 있었는데 그냥 가글을 했는데 그 음주가 나왔던 적도 있고 왜냐면 가글에 알코올 성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음주 단속에 나온 적도 있다고 하고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진실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앞으로 오주 씨만 따라갈게요. 아, 아닙니다. 제가 또 진실 판별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오, 이렇게 해서 우리 작가님의 완패이십니다. 네, 완패 완패 완패. 다음 주에 제작진분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서 준비를 한번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고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벽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아이투젠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엔진 다차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머니 메이크샵.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 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 주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에듀윈 에듀윈 합격 합격. 케 공무원 공인중개사 취업 합격. 케 6년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달성. 6년간 합격자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6-17-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윈에서 합격 합격해.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Let's Korea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 성과 업. 매출 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반송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송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주씨. 와, 우리 0127 우주씨. 정답을 다 맞춘 우리 우주씨. 아, 아닙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 또 우리 완디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1번 거짓으로 갈 뻔도 했었기 때문에 야. 또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나 싶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감동. 네, 매주 매주 퀴즈를 풀 생각에 설레어서 잠을 못 자는 영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우주 씨 덕분에 네네. 지난주에 이제 우주 씨랑 이걸 퀴즈를 서프라이즈 이걸 해놓고 우주 씨가 다 이긴 걸 보고 와 우주를 다음번에 따라가봐야지 했는데 아. 오늘도 이렇게 따라가니까 행운이 딱 오네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촉이 좋지 않은데 너무 너무 좋네요. 우주 씨 전 다음에도 우지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들으면서 우지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 씨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고릴라 아이 와나 룸페커 편안한 룸페커 여자는 룸페커 아이 와나 룸페커 레이디 옷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이 반쪽 선물할 때 공기뿌듯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뿌듯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뿌듯 판촉물은 공기뿌듯.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축하 1566-8312. 골라먹침 패트리스 찜닭.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산의 안유섭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산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산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000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000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향긋한 표고버섯을 활용한 맛있는 덮밥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밑동을 자르고 먹기 좋게 슬라이스해 주시고요. 대파는 흰 부분과 푸른 부분을 분리해 가늘게 채를 썰어주고 양파도 가늘게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양념은 간장, 올리고당, 맛술, 설탕에 후추를 살짝 뿌려 만들어줄게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다음 다진 마늘과 대파의 흰 부분을 먼저 넣고 볶아주시고요. 향이 올라오면 표고버섯과 양파를 넣고 볶다가 양념장을 넣고 졸이면서 볶아줍니다. 이제 불을 끄고 대파의 푸른 부분을 넣고 참기름을 둘러준 다음 한번 섞어주시고요. 밥에 올려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표고버섯 덮밥이 완성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남자는 소개팅을 하면 번번이 결과가 좋지 않았어. 자격지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남자는 이런 생각을 했대. 혹시 내가 차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다가 한 여자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차요? 없으면 어때요? 버스 타고 데이트하면 되죠. 지방이라서 대중교통도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대. 그래서 남자는 호감을 표시했고 둘은 연애를 하게 됐어. 둘의 만남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갔는데 하루는 같이 저녁밥을 먹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까 먹은 게 체한 것 같아. 그리고 덜컹거리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체기가 더 심해졌고 급기야 토하기 직전까지 갔어. 남자는 기사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대. 다행히 여자는 찬 공기를 쐬자 안정을 되찾았는데 남자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대. 나한테 차만 있었어도 이렇게 고생시키진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남자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문제는 그 때문인지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툼이 계속되는 거야. 결국에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게 돼. 난 차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지심에 가득 차 있고 매사가 불만인 사람은 이해 못해. 겹쳐진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거리에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앉아있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온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벤치에 들려오는 그녀 웃음 속에는 온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머린 아픈데 혼원은 없고 그때 또 차오르는 네 생각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맘 그때의 밤 나에겐 사랑이란 게 아 사랑이라 처음에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네 그렇게 믿었었네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였습니다. 오늘은 남자분입니다. LUS님의 사연이었어요. 남자는 소개팅 결과가 좋지 않았고 차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여자가 아픈데도 버스를 태워주는 자신에게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해는 가요. 남자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특히 그 대중교통이 조금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여자분이 특히나 아프셨을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크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저는 자존심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자격지심 자존심 이런 건 필요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뭐든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고 여자분이 화를 내게 됩니다. 차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지적하며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게는 아니지만 여자분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거예요. 너랑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렇지 우리가 뭘 하고 뭘 타고서 이동을 했고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한번 들면 아 얘한테 이거 하나 못해줬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아, 난 왜 얘한테 계속 못해줄까? 라는 그런 감정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저는 고마운 마음과 그런 건 이해가 돼도 미안한 마음은 미안할 상황만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점점 더 커지니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런 게 커지잖아요. 네. 뒷사연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계속 제 자신을 자책하고 제 상황을 원망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 문제는 차가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됐네요. 근데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만큼 다 해주고 싶고 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연애를 하시게 될 때는 그냥 만나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죠, 뭐. 네.

와니랜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유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장희숙님입니다. 완디,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가 태어난 지 이제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가만히 안아주고 있으면 조용히 잘 있는데 바닥에 눕히는 순간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잠투정이 심해서 뚝 그칠 때까지 달래주는 것도 일이랍니다. 완디가 우리 예쁜 손녀를 위해 토닥토닥 잘 자라고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제가 또 브이로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브이로그를 아기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기들이 나오는 그런 브이로그들을 많이 또 보는데 잠잘 때는 또 잠투정이 아기들이 많이 울잖아요. 피곤하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두 달밖에 또 안 됐으니까 그럴 때마다 잘 자는 아이가 있고 순해서 잘 자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약간 안아서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고 그런 리듬감이 생겨야지만 잘 자는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사고를 조금 치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잠잘 때 투정도 안 부리고 밥 먹는 것도 투정을 하나도 안 부렸대요. 그래서 진짜 사고만 안 치면 하지 말라는데 했던 것 빼고는 그것 빼고는 청개구리처럼 행동했던 거 말고는 정말 잘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너무 편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뒤통수 예뻐져야 된다 이러면서 자는 것도 잘 이렇게 머리 방향도 막 바꿔주고 하잖아요. 동글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눕혀서 자기가 알아서 잘 잤대요. 예, 뒤통수 머리 신경 안 써도 그냥 잘 잤다고 합니다. 아, 근데 요새는 또 아기들을 달래주는 그런 백색 소음도 많아서 한번 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니랜드를 찾아준 우리 장희숙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꼬마 공주님, 안녕, 안녕. 저는 우리 공주님을 데리고 꿈나라 여행을 떠날 만요정이라고 해요. 공주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공주님이 태어났을 때 요정들이 한 명씩 축복을 내려줬는데요. 그게 바로 제 친구들이랍니다. 아, 저는 그때 바빠서 못 갔어요. 아무튼 우리 꼬마 공주님한테도 제가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라고 축복을 내려줄 건데요. 그 전에 같이 꿈나라 여행부터 떠나볼까요? 뾰로롱! 자, 눈을 꼭 감아보세요. 꿈나라에는 우리 공주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하답니다. 퐁실퐁실 포근한 구름 담요에 알록달록 예쁘게 핀 꽃들, 그리고 우리 공주님과 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물 친구들까지. 어때요? 얼른 꿈나라로 떠나고 싶어지죠? 저녁에는 별님이랑 달님이랑 손잡고 춤도 추고 목이 마르면 꿀처럼 달콤한 시냇물을 마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울음은 뚝 그치고 저랑 같이 꿈나라 여행 떠나요. 알았죠? 사랑스러운 우리 꼬마 공주님, 가족들 품에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제 제가 축복을 내려줄게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샤랄라, 지혜로우면서 슬기롭게 샤랄라, 내면도 외면도 예쁘고 아름답게 샤랄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주세요. 그럼 완요정은 이만 뾰로롱. 장희숙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장희숙님께는 영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4019님, 제가 잠이 많아서 매번 영스 듣던 도중에 졸았는데 오늘 끝까지 들었어요. 영스를 꽤 오랫동안 들었는데 와니랜드는 처음 듣네요. 완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끝까지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영스를 들으실 때 볼륨을 조금 낮춰놓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크기도 하고 좀 약간 하이톤이어서 어떨 때 주무실 수 있는 거지? 정말 작게 약간 ASMR처럼 들리게 틀어놓으시는 건가? 아니 궁금해가지고 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조절해서 한번 라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디의 영시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Stop your crying, it's a sign of the times. Welcome to the final show. I hope you're wearing your best clothes. You can't bribe the door on your way to the sky. You look pretty good down here, but you ain't really good. Far away from you.